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행진단을 구성하고 5일부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에 앞장선 괴뢰당국과 보수야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사 앞에서의 투쟁을 시작으로 행진단은 성주, 김천 등지에서 연이어 사드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행진단 단장은 자유한국당 해체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로부터 이 문제를 행진단의 주요 투쟁 구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행진단은 앞으로 15일까지 울산과 부산, 평택과 룡산 등지의 미제 침략군 기지 앞에서도 투쟁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